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 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활동가들이 4일 경상북도 성주에서 평화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 초래를 위한 집중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